You my crush, I got a crush on you. 나는 너에게 rush. You my crush, I got a crush on you. 너 말고 전부 다 hush, hush. It's so complicated. 날 그런 당기는 건 아무도 이해낼 수 없는 나. 요일은 너에게 only one. 질문은 대답하지 말아줘. Oh. 눈을 붓고 느껴 천만 배 넌 don't talk yeah. My crush, I got a crush on you. 나는 너.